내가 끝이 있어도 내 저국은 놀비로 잴 수 없어라. 백두천군 높이 모셔 위대한 내 나라. 위대한 내 나라. 내 나라는 인구마라 자존심 높이